모든 게 다 귀찮아졌지. 매일 밤 오던 전화전은 안 받고 싶어졌지.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. 근데 왜 넌 내가 뭐가 좋다고 이리 잘해줘. 나만 나빴어. You are too good to me. 나도 모르게 다 맘을 먹게 돼. Cause you are too good, good to me. Yeah. 이런 날 내버려도 날 좀 미련해줘. You are too good to me. 제발 그러지 말았죠. 하지 말았죠. Cause you are too good, good to me. Yeah. 이러지 말았죠. 미워해줘, baby. 처음엔 많이 좋았어. 날 위해 해주는 모든 게 yeah. 하지만 이젠 알았지. 그 모든 게 내가 원한 건 아니란 걸 baby. 난 좋은 선물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. 딴 데서 놀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. 그래 이게 다 너의 만족이었던 거야. 난 너의 암묵적인 강요에 지쳐버린 거야. But 이제와 불기엔 너